365일 366일 다시 365일 343일 이렇게 1439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관리된 대한민국 정부의 퀴즈 노후 세월 Gmail kidskanowseol@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오프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무례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지정되고 8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3월 26일 독학으로 배운 피아노로 새벽 기도회에서 반주했고 음악 심리치료사가 꿈이었던 양온유. 3월 28일 뭐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했고 마술사가 꿈이었던 김용진. 책임감이 강했고 친구들이 고민을 잘 들어주던 구태민. 기타 치는 것을 좋아했고 자동차 공학 박사가 꿈이었던 안주현. 3월 29일 엄마의 꿈 웃으면 입술 끝에 주름이 생겨 별명이 주름이었던 김주희.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 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이공주입니다. 어제 2018년 3월 23일 새벽에 이명박이 구속됐습니다. 구속. 이 영광은 김어준과 주진우한테 돌려야 되나요? 국민 모두한테. 그래서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년이죠. 10년. 주진우는 특별상을 받아야 돼. 닷컴수에서 이명박 BBK 다스 얘기할 때랑 이명박 구속할 때 이명박 집 앞에서 주진우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머리가 너무 하얀 거예요. 10년이니까. 않을까. 많이 아프기는 하지만 감격스럽습니다. 예. 떡 돌리고. 우리도 찬미공주가 치킨을 쌌습니다. 뭐 하셨어요? 23일날 그러니까 새벽에 22일 저녁에 블랙하우스를 보고 있는 중에 구속영장 발부돼가지고 구속 속보가 떠서 그걸 보고 있었죠. 그쵸. 밤을 샜죠. 저도 끝까지 한 1시까지 봤나 봐요. 엄마 이명박 구속됐대. 우리가 지금 리턴을 볼 때가 아니야. 그랬더니 야 구속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당연한 건 봐. 아 네. 어머니 옆에서 리턴을 보면서 명박을 생각하고 있었죠. KBS 갔다 SBS 갔다 MBC 갔다 JTBC 갔다 SBS를 보고 있는데 그 이명박을 태운 차가 동부구치소 들어가는데 전광판에 딱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어쩜 이렇게 지지 세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길에 광장시장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오로지 박근혜 무죄 석방 이명박 구속에 대한 외침은 없어요. 어쨌든 기쁩니다. 주진우 김어준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416 연대에서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의 결정적 단서인 항적도와 직결된 침몰 원인 실험 조사 결과 은폐를 위한 담합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6일 세월호의 침몰에 관한 급변침의 항적이 아닐 수 있다는 모형 항주 실험 결과가 4년 동안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는 것이 폭로된 후에 4년 전 실험 조사 결과를 선체조사위원회의 이동곤 위원을 비롯하여 김영모, 김철승, 공기령 위원들이 애초부터 이를 모르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약속을 한 듯이 모두 침묵해왔다는 추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 8명의 위원 중 절반이 세월호 침몰 원인 실험 조사 결과 사실을 침묵한 담합의 정황이 의미하는 것은 항적도 은폐 정황과 직결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세월호 침몰 항적도로 알고 있는 그동안 국가의 모든 기관이 주장했던 급변침이 아니라면 이는 항적도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것은 실제 침몰 시점과 인지 시점에 대한 변경까지 포함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로 됩니다. 즉 침몰 원인 은폐를 위한 항적도 조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피아 세력이 도대체 누구를 왜 그토록 숨기려고 침몰 원인에 관한 조사 결과를 은폐했는지 이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된 어떤 의도적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선체 침몰 실험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여기에 피해자 가족의 참관을 불허했습니다. 이유는 피해자 가족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에게 이해를 따지는 선체조사위원회의 4명의 위원들이야말로 침몰 원인 은폐 담합 정황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피해자 가족의 참관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워크숍에서 선조위는 침몰 원인에 대한 실험 조사 결과를 피해자 가족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4년 전 은폐된 실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선체조사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416 연대는 내일 3월 23일 목포신앙 선조위 앞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라며 언론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선체조사위 이동곤 위원 물러나고 가담자 전원 책임져라.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 결과 은폐 규탄 기자회견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 목포신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앞. 그러고 나서 은폐에 참여했던 4명의 위원이 이동곤, 김영모, 김철승, 공기령 위원이라고 했는데 이동곤 위원, 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부장 이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위원 세월호 사고원인 분석팀장 김영모 위원, 현 한국해안수산연수원 명예교수 이력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평가위원 세월호 검경합수부 자문위원, 중앙해심 비상임 심판관, 김철승 위원, 현 목포해양대 국제 회사 수송 과학부 교수, 이력 한국 해양대학교 교수, 목포 해양대학교 교수, 해양 심판원, 세월호 전북 사고 자문위원, 공기령 위원, 현 한국 해양대 항해학 부 교수, 이력 한국해양대 마린 시뮬레이션 센터 소장,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공기령 위원이 한국해양대 마린 시뮬레이션 센터 소장이라는데, 이 마린 시뮬레이션 센터는 네덜란드 마린과 그냥 마린이 마린이니까 관계없는 거겠죠? 네.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중에 4명이 조사를 알고 있었는데도 침묵하고 있었다는 게 뒷골이 오싹하네요. 2기 특조위의 황전원을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추천했다고 결국은 상임위원이 됐어요. 근데 황전원뿐만이 아니라 4년 전에 있었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자유황주 모형실험 한 걸 알고 있었던 그러나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이 무려 8명 중에 4명이 선체조사위원회에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또 오늘 자유왕주 모형 실험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비공식으로 할 건데 우리한테는 비공개로 해도 유가족들한테는 공개를 해야 해야죠. 되잖아요. 그럼요.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유가족들은 참석을 못한다고 유가족들이 갔다가 그래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자리를 피해서 나갔대요. 안 된다. 허용 못한다. 나갔는데 다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세미나는 진행 중에 있어서 같이 참관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은 들었어요. 김창준 위원장하고 김영모 부위원장 세미나에 참여 안 하고 나갔다는 거죠. 네. 유가족을 배제한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그 10만 군중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못 보는 있고. 다른 거를 유가족 장에서는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마음이라는 게 상당히 큰 에너지거든요. 황전원 특조위원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국민청원하고 있어요. 1기 특조위에 있었던 새누리당 추천위원이었어요. 박근혜 7시간 30분 구조 방기했고 지난 2월에 구속된 해수부 전 장차관 김영석과 윤학배의 불법 지시에 따라 공모를 이행한 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한다는 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꼭 청원해 주시고 찬미공주 청원하셨어요? 아 예. 19일 날 바른미래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을 반대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바른미래당 누구야? 이동곤 위원이 선박해양플랜트위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니까 조사를 할 동안 선조위 활동에 참여해서 배제된다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김영모, 공기령, 김철승 위원 나머지 세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은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세 사람에 대해서 4.16 연대의 은폐 가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구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문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김영모, 공기령, 김철승 위원은 이게 되게 웃겨요. 향후 적절한 기회에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향후 적절한 기회가 언젠데 위원회 사람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면 바로 해결을 해야지. 진짜 바뀐 거는 대통령 한 명. 이제 4월이 돼서 세월호 기억하는 공연들이 많이 있어요. 해화동 1번지 6기 동인분들 4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연이 쭉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극단이나 연출가들이 만든 6기 동인 구자연 김수정, 백석현, 송경화, 신재훈, 정윤환 연출이 참석해서 10주 동안 10개의 신작을 선보이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산에 큰 공연장이 있어요.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거기에 이제 소극 별무리 극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세월호를 기억하는 공연 제2회 4월 연극제가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가 4,160원이에요. 아, 4.16.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예매하면 4,160원이고 현장에서는 5,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41,600원 안 될까요? 41,600원이면... 참미공주? 네네. 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네. 1978년도에 나온 거라서 순이삼촌이라고 현기영 작가님이 쓰신 이 책 순이삼촌은 1949년 1월 17일 날 제주시 조천읍 부촌리 주민 400명이 토벌대에 의해서 학살당한 이른바 북촌 사건을 소재로 해서 북촌 마을을 취재를 직접 하셔서 소설을 쓴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느 누구도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나의 자식들이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막 윽박지르고 화내고 싸우고 이러면서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다랑시 오름이 있었잖아요. 다랑시 오름이 굴이 있었대요. 그래서 굴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돌로 그 문을 막았는데 추후에 문을 허물고 들어와서 유골이나 이런 거를 취합하고 나와서 다시 그 문을 또 닫았어. 그리고 나서 1990년도에 발견이 됐고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고, 1947년도에 3.1절 행사가 전국적으로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도 우측하고 좌측하고 3.1절 행사가 다른 곳에서 열렸대요. 근데 심지어 그랬는데 제주도는 합쳐져서 한 군데에서 열렸었었는데, 47년 3월 1일 날 기마 말탄 경찰이 지나가다 아이를 하나 말로 치웠나 봐요. 그 아이가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과하라라고 쫓아갔는데 권총으로 사람들을 여섯 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척혀위 쌓아가면서 1년 뒤에 4.3 사건이 생긴 거죠. 6.25 전쟁 이전에 생겨서 6.25 전쟁 이후까지 한 7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생겼던 민간인을 죽인 민간인 학살. 제주도 그 당시에 30만 명 정도였는데 3만 명이 죽었대요. 한 10%가. 자와 우가 혹은 뭐 따로따로 정부가 수립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어쨌든 이것도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한테 해를 끼친 거잖아. 세월호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때는 나라가 미군정 하였기 때문에 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 북한, 한국, 일본 다 엉켜져 있는, 이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문학적인 활동을 지필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순이 삼촌이요? 예, 순이 삼촌. 제주도에서는 아주머니를 삼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그래서 원래 순이 삼촌은 순이라는 이름을 갖는 아주머니니까 아주머니 얘기야. 얘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알리고 준비하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10년이 지나서 아직도 해결이 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참여연대 1층 통인카페에서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이 암압 전시회 갔었는데, 참여연대의 리플릭 보니까 4.3 사건에 대한 기행 제주도 돌아보는 행사가 있어요. 4.3에 서북청년단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서북청년단이 이제 기독교,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체, 한국 서울로 내려오면서 반공에 대한 그런 걸로 똥똥 묻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어서, 그 당시에 보도혁명 사건에서 많이 행해졌고 정말 사람을 많이 죽였고 못된 짓을 많이 했었죠. 서북청년단이 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광화문 광장 북측 광장에서 분향소도 만들어지고 불교의 영산제,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개신교 이런 분들이 대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부리거나 하는 시간들을 서북 청년단이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이번에가 아니라 지난 정권에 생겼죠. 또 서북 청년단 얘기하니까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이었던 최대집 씨가 이제 서북 청년단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그거 아주 뭐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대한 의사협회장 이번에 됐어요. 이번에 됐어요. 의사협회장 장으로 만든다는 게 진짜 의사들도 진짜 다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회장이 됐다고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서 투표율이 저조해서 그랬던 건지.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료보험 수급과 관련해서 MRI 초음파 검사, 그러니까 일부 검사에서는 비싸도 의료보험 혜택이 없이 전부 다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비싼 검사 비용이나 고가의 약,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케어인데 이걸 반대하는 거죠. 또 이분이 그 백당기 농민 사망 사건 때 그 빨간 우비가 타격이 전문가라서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협회장이 됐다는 게 참여를 안 하면 이런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바쁠 수도 있잖아요.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된통 당한 걸 수도 있는데 참여를 한 건가? 그 윤서인 극우 성향의 작가 만화 그분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얘기 우리 그러니까 얘기 했었죠. 일베잖아요. 방송에. 일베 사이트도 폐쇄해달라고 청원했는데 그 20만 명이 넘었고 윤서인이 그린 만화가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석방이 되면은 그 사람이 행했던 피해자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아이의 집에 조두순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집에 데리고 와서 피해 당한 아이한테 그 아저씨하고 인사하라고. 왜냐면 북한에서 김영철 왔을 때 그때 그 만화가 나온 거거든. 평화가 더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 이미지를 문재인처럼 그려놓고 조두순 사건을 마치 현재 문재인이 북한에 향한 행동하고 좀 빗대서 비슷한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한 꼭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때. 윤서인이란 작가 그림 못 올리게 해달라고 청원한 것도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최대주 씨가 예전에 그 다 엮여 있어요. 문개인 해연 홍보물을 그 사람이 그렸어. 연관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의사 선생님 나는 진짜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오늘은 명박 얘기 빼기는 다 우울하네요. 참여하는 완전 쇼킹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난 진짜 해도 너무했다. 그러니까 얘기들이 생각이. 다 지금 엮여서 여기까지 지금 왔네요. 애초에 싹을 그냥 방치해도 그러니까. 더 커진 거죠. 맞아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공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공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기다리면 함께해요 가재울 라디오와 순이 삼촌 꼭 읽어보시면 예, 예. 공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공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공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작가 이름이 현기영. 아 현기영. 예. 지금도 사람들이 선뜻 얘기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면 예, 예. 그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순이 삼촌 네, 네. 소개했습니다. 4.3 70주년이잖아요 올해. 네.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지 너무 겁이 나는 거야. 지슬 영화 보기 전에 4.3과 그리스도 못 보겠다니까. 구분이야. 네. 선뜻 발을 들여놓기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세요.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130조와 부칙, 헌법 전문 다 읽어봤는데 지금 핫한 거는 헌법 개헌을 위한 얘기죠. 네. 개헌 발표하는 거 들으셨어요? 조국도 참 그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파싹 늙을 수가 있을까 그 되게 미안하기도 했고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네. 얘기를 딱 했죠. 개헌안 전문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PDF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네. 찾아보세요. 네.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3분의 2 이상이. 얘기만 들으면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막 하게 되는데 네. 국회에서 네.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국회에서 네. 개헌특위위원회한테 그 1년 동안 세금이 51억 들어갔대요. 허!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51억은 너무 화나죠. 누구누구 포함됐어요? 국회특위. 새누리당이 이주영? 새누리당 이주영? 이주영 세월호 해수부 장관이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아 진짜. 그러면 새누리당의 이주영, 아 김광림, 아 김정훈, 박순자, 아 이철우, 아 윤재옥, 아 이채익, 정용기, 아 강효상, 김성태, 아. 성일종, 정종섭 새누리당이고 민주당에서는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아.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아. 백재현, 이인영, 이춘석, 김경협, 아. 이현주 아. 이현주는 국민의당으로 김종민, 정춘숙, 아. 최인호 천정배 아. 국민의당에서 천정배, 송기석, 이상돈, 아. 이태규, 김재경, 권성동 아. 유일동, 아. 유찬 아. 그러네요. 2017년 1월 4일자 신문이거든요. 여성신문. 2017년 예. 개헌특위를 만들었는데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가로치고 친문재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뭐하냐고 지금. 만약에 헌법이 바뀌면 전문 혹시 보셨어요? 포함된 게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포함됐어요. 그리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이것도 네. 포함됐고 각인의 기회를 각인. 균등히 하고 여기는 개개인으로 이제 말을 쉽게 풀어 쓴 게 있네요. 여기 자연 들어가요. 헌법 전문에 자연.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길이 한 문장인 건 똑같고 기존의 법령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한글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네요. 대통령. 토지 공개념 얘기 너무 잘하시고 부동산은 없어서 그런 생각.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 달려나 싶기도 하지만 땅에 대해서 네. 너무 사유화하는 거는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이렇게 토지 공개념은 쉽게 말하면 니네 아파트 옆에 빈터가 있는데 거기 누가 거기서 양계장을 한다고 하면 네. 자기 소유인데 못할 건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걸 국가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보헤미안이 그 얘기를 했대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깡 시골에 아파트 하나 있는 거였어요.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정말 양계장이 있었거든요. 닭똥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다 누가 아파트를 만들게 했는지 결국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쫓아냈죠. 원래는 양계장의 주인인데 어이없는 현상을 봤나. 근데 그게 어디가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시골이잖아.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애들만 오게 하는 거지. 말도 안 돼.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못 오게 하는 거야. 양계장도 쫓아내고 너무 이기적인 거지. 다시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요. 불만쟁이. 유익하지가 않아. 학교 얘기하니 지난번에 장애인 학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호소했어요. 네, 김성태. 예, 특수학교인 서신학교가 내년 9월이면 개교할 예정이라고 해서 너무 그게 강서구에 있는 거죠. 예, 막 강서구에 있는 김성태와 함께 자기 들깨라고 불러달라며. 아, 누가? 진짜? 아, 조련해서 아, 너도 조련을 해서 들깨처럼 만들어주마. 배현진 인터뷰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언론사에서도 인터뷰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뉴스원인가? 자유한국당이 인터뷰해달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래요. 토지 공개념 얘기했는데 네, 네. 이완배님 아시죠? 네, 네. 그 김용민 뉴스브리핑 네. 민중의 소리 경제기자 네. 그분이 네. 말씀하셨는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받아줄 리가 없고 그거를 몰랐을 리는 없다. 정부가 네, 그렇지만 이렇게 개헌에 넣은 거는 엄청난 용기와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포부와 이런 게 다 담겨 있다고 너무 칭찬을 하는 거야. 이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념 논쟁으로 들어가서 빨갱이라고 얘기할 게 당연한 건데 개헌에 넣었다는 거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박수를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계속 논쟁거리를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게 아니고 이런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몇 개월 전부터 카톡으로 토지 국유화라고 해가지고 카톡 계속 돌았어요. 가짜뉴스로. 고려연방제하고 토지 국유화한다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한테 많이 카톡으로 돌았었죠. 이미 벌써. 국유화와 토지 공개념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거죠. 네, 다른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니까 그냥 그 국유화하는 것보다 뺏어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가져간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지. 그쵸. 뭐든지. 김대중 대통령 때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은 이념 으로 몰아갈 거는 자제를 했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의 그 확고한 신념을 밝혔다는 원래 원칙대로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되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롯데월드 타워인가요? 계속 허가를 안 내줬던 거잖아요. 성남 비행장이 비행기가 뜨고 이륙하고 착륙하고 할 때 트는 각도 이런 것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줬는데 이명박이 되면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보면은 성남 비행장이 다 눈에 보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본이 허가를 안 내준 건 아니고 하려면 몇 도 틀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틀어서 하라고 한 건데 안 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걸 알아차리고 너네 요만큼 틀지 말고 군인이 틀고 너네는 진짜 MB 받았대요? 마지막 기회라고 빨리, 빨리 하라고 대자마자인가 되기 전인가 하여튼 그 초기에 자, 이명박 얘기 나오니까 이명박이 어제 구속됐는데 다 얘기하신 건가요 근데? 네 흥분해가지고 내가 오늘의 추천곡은 이명박을 10년 동안 쫓은 주진우와 김어준과 물론 주진호의 공이 가장 컸고 주진호 혼자 아무리 쫓았어도 김어준이 없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것 같아. 자 김어준과 그리고 두 멤버들에게 헌정하기 위해 제가 만들었던 곡이 있어요. 그걸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추천곡입니다. F4 덥던 머리에 가려진 순수한 눈동자 명쾌한 통찰력의 지식인 김종수 F4 더 부끄러운 듯 불루지한 듯 부드러운 듯 주위를 살피는 예리한 주기자 정통 F2 저 우리의 순진한 시사돼지 용민이죠 멘붕이 무슨 소리 함께 기도해줘줘 F2 F 덤 덤 진실을 위한다면 검색도 펀딩도 덤 언제나 골미 쫄지 마라 F 덤 F4 그리고 덤 F4 그리고 덤 F4 그리고 덤 쫄지마 우리가 함께해 쫄지마 우리가 함께해 쫄지마 우리가 함께해 쫄지마 우리가 함께해 쫄지마 씨바 정미모의 F4를 듣고 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2012년 진짜 옛날 노랜데 하여튼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쵸. 지금이 있다고 봅니다. 나도 이분들 덕택에 세상을 다시 봤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어제의 이명박 구속은 정말 이들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었다. 제가 그 예전에 다른 분하고 낙권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었는데 낙곰수 실패한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처음 봤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낙곰수는 실패한 거다라고 얘기를 그 당시에 했었죠. 그때만 해도 나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그거는 그랬어. 그들이 박근혜 때 끌려갔어도 그들이 한 일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깨우쳐주고. 물론 그거를 음모론 뿐이 없었다면은 뭐 이미 데려가도 이미 데려갔지. BBK 예. 이명박 거라고 그랬다가 잡혀가는 세상에 난 놈들이다. 네. 대단한 사람들이다. 네. 마칠까요? 아니요. 아닙니까? 야, 그럼 아까는 풍지샘의 간단 뉴스입니까? 간단 뉴스가 아니라 이명박 구속되는 거를 보고서 10년 정도 걸렸죠. 그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끊임없이 결국은 이명박을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 10년 동안 뭘 했는지, 앞으로 나는 10년을 동안은 뭘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 어때? 야. 비리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나 교육부 장관 시켜줘. 비리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나는 사람을 차별해서 안 돼. 아무튼 1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나는 뭘 했을까. 풍주쌤은 훌륭한 삶을 살았고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젊었다고 느꼈고 이제 열려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훨씬 놀라운 일이었어요. 위대한 저희 어머님이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 가셨죠. 베트남 순방할 때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딴 신의연 선수 부부랑 같이 갔대요. 그래요? 신의연 선수의 부인이 베트남이어서 친정 방문 뭐 이러면서 베트남 가서 위안부 피해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얘기는 되게 훈훈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쪽은 진짜 너무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정부와 대통령만 바뀐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나라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바뀌지가 않았죠. 그게 되게 씁쓸하죠. 천천히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도 됐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헌이 통과가 안 되면 지방선거에서 싹 다 투표를 제대로 해서 모조리. 언제예요 그게? 지방선거가 6월 13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요? 국회의원은 2년 있다가. 앞으로도 2년 남았어요. 2년을 더 봐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선거에서 배제시키는 걸로. 내일 모레 그러면 26일 날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거고 국회에서도 그날까지 개헌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월요일까지. 그래야 지방선거 때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는 거죠. 기명 투표로 빨갛고 바람 그러면 헌법 개정안을 헌법 전문 개정 얘기하는 거죠.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전문 개정안을 미리 한번 읽어봤습니다. 헌법 전문대로만 살면 없는데 네. 좋은 나라지. 그러게요.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27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둘, 셋, 넷, 다섯!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먼동이 떠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가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먼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190억 나라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랄라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라